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12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의 주최로 6.15 공동선언 발표 16돌 기념 동일요문 마라손 집회가 진행됐습니다. 전라북도 내의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들과 수십 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 그리고 시민, 청소년 등 3천여 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